HUBS. 동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5월 10일 동심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여름에 다다르는 날씨를 보니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인데요. 햇빛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면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 좋아합니다. 이제 바다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나면서 한편으로는 어마무시할 더위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벌써부터 해수욕장 어디 갈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많은 바다 중 현재는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속초하면 바다가 바로 떠오르는 만큼 유명한 곳인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속초 중앙시장에 방문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에 커다랗게 놓여있는 대관람차를 보며 신나는 여행을 꿈꾸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있는 여행이 있으신가요? 저스틴 비버의 소리. 오늘 동심찾기 프로젝트에서 다룰 애니메이션은 2016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56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입니다. 감독인 론 클레먼츠와 존 머스커는 90년대의 인어공주, 알라딘 등 디즈니 르네상스를 빛낸 작품을 만든 거장들인데요. 주인공인 모아나는 디즈니 영화상 두 번째 폴리네시아인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는 릴로와 스티치의 하와이인 릴로로, 초창기에는 당연히 디즈니 프린세스 라인에 새로 합류할 캐릭터로 기대를 모았으나 영화 내에서 모아나가 난 공주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부정하였기 때문에 위치가 애매해졌죠. 또한 사실 공주의 느낌보다는 모투누이라는 부족 단위 마을의 최고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배경인 모투누이 섬은 가상의 장소이지만 이스터 섬의 남쪽 섬 중 하나인 모투누이 섬 등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리고 모아나는 초기에 라푼젤과 엘사를 뒤이은 물을 다루는 세 번째 초능력자 디즈니 프린세스로 보였으나 영화를 보다 보면 모아나의 능력은 실상 물을 마법처럼 다룬다기보단 바다와 교감하는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아나는 러브스토리를 다루지 않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중 하나로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탄탄한 스토리를 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줄거리를 짤 때 폴리네시아 지역 전문가를 모아 자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문단의 영향을 받아 스토리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이전 디즈니 작품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관점에서 인종이나 성별의 편견에 구애받지 않는 생동감 넘치는 모험담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오이 크라바로의 How Far I Go. At the edge of the water, long as I can remember, never really knowing why. I wish I could be the perfect daughter, but I come back to the water, no matter how hard I try. Every turn I take, every trail I track, every path I make, every road leads back to the place I know, where I cannot go, where I long to be. See the line where the sky meets the sea, it calls me, and no one knows how far it goes. If the wind in my sail on the sea stays behind me, one day no telling how far I'll go.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seems so happy on this island. Everything is by design.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has a role on this island. So maybe I can roll with mine.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모아나의 평가부터 알아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같은 해에 개봉한 주토피아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는데요. 주토피아가 디즈니에서 이전에 본 적 없던 흥미로운 수사물이자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감각으로 만든 각종 차별과 편견에 대한 진보적인 우화라면 모아나는 현대적으로 수정 및 보완된 전통적인 영웅 신화를 그리고 있죠. 그만큼 전반적인 줄거리 자체는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주인공이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 고군분투한다는 전형적인 영웅담에 충실합니다. 주토피아가 이야기와 캐릭터에 여러 가지 변주를 가하고 반전을 노렸던 것과는 정반대 영향을 추구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도 역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익숙한 줄거리라서 편하게 재미까지 느끼면서 보았다는 반응과 예상했던 전개라서 지루했다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하여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애초에 본작은 디즈니의 전통을 발전시켜서 이어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6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작 겨울왕국과 주토피아의 흥행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라푼젤부터 이어진 2차 디즈니 르네상스로 무난하게 바통터치한 작품이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네요. 이제는 바로 이어서 오늘은 디즈니에서 처음 시도하는 캐릭터인 반신 마우이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신 마우이는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영웅인데 지역마다 전승되는 내용이나 묘사가 다른 편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의 마우이는 각 지역의 전승에서 이것저것 따와 혼합된 캐릭터인데요. 일례로 미숙아로 태어나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 영화에서 묘사된 각종 영웅담은 마오리족 측의 전승이며 마법의 낚싯바늘이나 장어의 내장으로 코코넛을 재배하고 하늘을 들어올린 일화 등은 하와이 측 전승입니다. 태피티의 심장을 훔치다 섬에 유폐된 이라는 마오리의 죽음과 관련한 전설을 각색한 것으로 추정되죠. 애쉬 아일랜드의 MT 헤드. Maybe I'm alcoholic, yeah, yeah. 미쳐버려가네 안 돼 이제. I'm drowning with my, yeah. I drunk cocaine, I feel like MT 헤드. Maybe I'm alcoholic, yeah, yeah. 나도 난 들려 지겹게 이젠 술없이 알아 내일이 비워머린 깨져있냈어 다 그랬듯이 술이 맘을 채웠대 빌어먹을 속 나는 술로 개운해 이게 약이 아니라면 나리 medicine And I'm in my head again I'm drunk again I feel like empty Maybe I'm alcoholic yeah yeah 미쳐버려가네 안돼 이제 마우이의 외향 모사에 대한 폴리네시아 현지인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 마우이의 묘사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마우이가 청소년으로 나오거나 반신이 아닌 평범한 성인 남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영화에서는 생략된 배우자인 히나 역시 마우이의 어머니나 여자 형제로 묘사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죠. 마우이가 폴리네시아 전설에서 가진 존재감이 큰 만큼 자국 문화의 중요한 영웅을 백인들이 세운 회사에서 그저 사이드킥 캐릭터로 소비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아나의 배경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폴리네시아인들이 3400년 전부터 300년간 적극적으로 사모아와 통가까지 항로를 개척하다 약 2000년 동안 이주를 멈추어 버렸던 정책이인데 감독 듀오는 이 사건이 모아나의 줄거리를 만드는 데 큰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모아나라는 가설을 만들면서 무엇을 영화의 주제로 삼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했죠. Ooh, ooh, yeah, yeah. 태연의 Why 이끌리는 시선을 뺏겨버린 대로 가볍게 걸어갈 낯선 곳을 그리다 또 결국엔 어쩌 난 긴 한숨에 멈춰 Why, why 돌아서 또 난 Why, why 꿈만 가득해 지금 떠난다면 good, good, good, yeah 만나게 더 많은 건 breathe, breathe, yeah 가벼워질 마음이 work, work, baby 이미 이미 눈앞에 아른아른 되는 내 망설여 Why 낮은 밤 뒤돌아가던 바늘이 멈춘 곳에 가득 핀 이름 모를 꽃잎이 다음으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귀여운 캐릭터 푸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푸아는 아기 돼지로 폴리네시아어 제어 중 하나인 사모아어, 하와이어로 돼지를 뜻하는 푸아인데요. 한국어로는 꿀꿀이와 같은 맥락의 이름이죠. 모아나의 친구로 여행을 같이 떠날 듯하지만 페이크 사이드킥으로 귀여운 아기 돼지를 영화에서 많이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초반엔 모아나에게 바다에 같이 갈 것을 적극적으로 대시해 결국 모아나와 바다로 떠나지만 한번 파도에 배가 부서져 죽을 뻔한 이후로부터 오히려 노만 보고 무서워 도망갈 정도로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 때문에 모아나의 여행은 헤이헤이와 함께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존 사이드팩 캐릭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귀여운 디자인이라 저처럼 캐릭터에 대해 기대하고 영화를 보았던 디즈니 팬들 중 실망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는 캐릭터 설명회에서 소개했던 것이나 트레일러나 포스터의 메인으로 등장하는 걸로 보아 처음부터 이렇게 비중 없이 끝날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제작 과정에서 스토리 및 캐릭터 비중 부분이 조정될 쯤 발생한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푸아와 헤이헤이는 감독 콤비가 폴리네시아 탐방을 떠났을 때 가는 곳마다 돼지와 닭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캐릭터들이라고 합니다. 헤이헤이와 달리 푸아의 대사는 인간 성우가 아닌 돼지의 울음소리를 합성해 만들어졌죠. 숀 멘더스의 305 Would take my heart with you if you walked away I'm a mess right now, I'm a wreck right now I'm waiting for the moment that you let me down If you cut the cord, 네, 이렇게 동심찾기 아홉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에얽 긴 배경도 탐구해볼 수 있어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를 시청했을 때 모두 창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 신화와 엮어 탄생한 내용이라는 점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만약 뭐 하나를 보지 않으셨다면 영화 시청 후에 라디오를 들으셔서 두 배로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날씨와 함께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